건지 아직은 몰라도 그 말을 믿지 못해요.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한대도 좋았다 싫어지면 떠나갈 사람. 아, 철없는 불장난은 하지 말아요. 하지 말아요. 바엔 헤어진 사연일랑 잊어버려요.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라도 그 말을 믿지 못해요. 사랑은 영원하자 맹세를 해도 당신은 철새처럼 떠나갈 사람. 아, 철없는 불장난은 하지 말아요. 하지 말아요.